여러분 안녕하세요. 피지청입니다. 이때는 루트가 부럽죠. 근데 아마 마음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아니, 아시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직업해서 아침에 보기가 어려웠는데 근데 이렇게 다시 새로운 아침을 본다는 것 얼마나 반갑고 그래서 여기서 미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아침에 식당 식당들이 가서 건강을 챙기시고 식당 건강하시고 이렇게 촬영 기회를 받으세요 여러분. 일단 그건 하나를 하겠습니다. 저는 이 주문을 하겠습니다. 사실 처음 해안 이렇게 형이 근원이